과밀 혼잡하다 53.7%, 공예에 찌들었다 19.6%, 인정없고 각박하다 13%, 특별한 개성이 없다 5.7%. 1500명에게 이곳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의식 조사를 보니까 90%의 시민들이 서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5%가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문항과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떠나겠는가? 그렇다 38%, 아니다 61%. 지긋지긋한 곳이지만 이 서울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배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울 은평구 등산동의 오규아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MBC 주말 드라마죠.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 씨, 그러니까 홍식이가 고통과 갈등에 쌓일 때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이 홍식이를 사랑하는 채시라, 영숙이가 홍식을 그릴 때 또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에릭 클랩튼이 불렀습니다. Give me a strength. 내게 힘을 주소서. 그 에릭 클랩톤이 약물과 알코올에 빠져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그가 재기하면서는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죠. 또 이 곡은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피터스 브랜드에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해답 좀 구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방에 계시다가, 지방이라고 하니까 참 그 서울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거부감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 아닌 곳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신 강경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남들이 출세라고 말하는 서울공화국으로의 입성. 저는 그 입성에 일단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유쾌하지만은 않군요. 왜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거처를 옮겨야만 잘 됐다고 말할까요? 경제와 행정과 문화의 심각한 중앙 집중. 이 집중이 지방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제 서울 생활 일주일째라고요. MBC 방송문화원 구성작가 육기 동기생들과 함께 곡을 듣고 싶다고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그 곡 골랐습니다. Mo Better Blues 중에서 Mo Better Blues.

영화 La Femme d'Acote, 이웃집 여인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주부는 반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두 남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던 베르나르. 하지만 자신의 옆집에 중년의 남자 필립과 아름다운 그의 아내인 마틸드가 이사오면서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르나르와 마틸드가 예전에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죠. 영화 이웃집 여인은 다시 만난 이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영화 분위기가 아주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마틸드 역을 맡았던 파니 아르당이라는 여배우가 아주 독특한 매력을 풍겼었는데요. 이 영화를 감독한 프랑스와 트리포의 마지막 여자이기도 했죠. 그녀는 이 이웃집 여인과 또 83년작 신나는 일요일 Vivement Dimanche, 그러니까 트리포 감독 최후의 두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었고요. 실생활에서도 트리포에게 마지막 딸을 안겨준 부인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중반쯤에 슬그머니 개봉됐다가 또 슬그머니 막을 내린 영화인데요. 그런 까닭에 이 작품의 감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사실도, 또 그의 작품 중에 이 영화가 유일한 국내 개봉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 그는 세계 영화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뛰어났던 영화 비평가였고요. 또 누벨바그를 탄생시킨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으로, 그리고 배우로 이렇게 영화에 관한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프랑스와 트리포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오늘은 짧게나마 그의 생과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le a l'œil vif, la fesse fraîche et le sein arrogant, l'autre sein, l'autre œil et l'autre fesse y coupent également. Mais ça n'est pas monotone, et même quand c'est l'automne, je m'écris en la voyant, tiens voilà le printemps. Marcel, si j'avais des ailes, je volerais grâce à elle. Marcel, vers la plus belle des jouvencelles, celle qui a pris mon cœur, ta petite sœur. Poum, poum, je poserai sur sa bouche un baiser farouche, puis je baisserai les stores à cause des mouches. Pourquoi cette noire Marcel, j'ai pourtant fait la vaisselle, n'aimerais-tu pas ta sœur, n'as-tu pas de cœur? Marcel, j'ai fait la vaisselle, j'ai descendu la poubelle. Marcel, j'ai mis du sel au vermicelle. Quoi que mieux les nouilles au beurre, moi je préfère ta sœur. Poum poum. 영화 피아니스트를 쏴라 중에서 마르셀, 피아니스트를 쏴라에 삽입된 바비 라뿌잉트의 노래 마르셀을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피아니스트를 쏴라는 필름 누아르의 형식의 영화인데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두 번째 극영화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극영화 데뷔작은 첫 번째 작품은 뭘까요? 클로드 샤브롤 감독의 사촌들, 또 지난 일요일에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린 장리 꼬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 이 영화와 함께 세계 영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누벨바그의 초기 영화입니다. 저희 시네마 천국 시간에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마치 퀴즈처럼 제가 진행하네요. 400번의 구타, Le Quatre Cent Coups, 바로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첫 번째 극영화입니다. 이 400번의 구타는 사촌들이라든지 내 멋대로 해라처럼 화려하거나 뭐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스타일로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려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트리포 감독은 이 데뷔작으로 깐느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27이었고요. 소년 앙뚜안느는 수업 중에 수영복 차림의 여자 사진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벌을 섭니다. 자, 이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는 이 소년의 생활을 아주 섬세하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묘사해 나가죠. 품행이 나쁜 또 다른 친구 르네와 함께 수업을 빼먹고 영화를 보러 가고 르네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입맞추는 걸 목격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앙뚜안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석했다고 선생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다자기를 훔치다가 들켜서 그만 소년원에 감금됩니다. 트리포는 소년원에 붙잡혀 가기까지 이 소년의 행동을 하나하나 쫓아갑니다. 영화는 앙뚜안느가 소년원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카메라는 쉬지 않고 달리는 소년을 뒤쫓습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도착한 소년은 관객을 쳐다보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카메라는 절망적이고 고독한 이 소년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정지시키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 장면이죠. 400번의 구타,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400번의 구타의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화사의 백미로 남아있는데요. 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표정하게 관객을 쳐다보는 소년의 눈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리포 감독이 일체의 감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도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앙뚜안느, 이 소년이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트리포 감독은 이 앙뚜안느가 주인공인 영화를 모두 4편 만들었는데요. 앙뚜안느 시리즈라고도 불리우죠. 이 영화들은 한마디로 트리포 감독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0번의 구타에서는 반항적인 10대였죠. 이 앙뚜안느를 시작으로 해서 앙뚜안느와 꼴라트, 이 영화에서는 수줍고 내성적인 20대 앙뚜안느, 또 도둑맞은 키스, 베제르블레르에서는 30대로 접어든 앙뚜안느의 사랑과 사회생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앙뚜안느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인 떠나간 사람, 라무강프트에서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삶을 소설로 완성한 중년의 앙뚜안느까지 보여주지요. 자, 우리 마지막 앙뚜안 시리즈 중에서 음악 들어볼까요? 떠나간 사랑, 라모르 앙페트 중에서 주제가 알랭 소시옹이 부릅니다. 라모르 앙페트. Sur ma peau sensible, on peut toucher les instants, les photos. C'est libre, y a toujours le papier collant transparent pour remettre au carré tous ces tourments. On était belle image, les amoureux. Fortiche, on a monté le ménage, le bonheur à deux, je t'en fiche, vite fait les morceaux de verre qui coupent et ça saigne. La voilà sur le carrelage, la porcelaine. Nous, nous, on n'a pas tenu le coup. Boum, boum, ça coule sur ta joue. On se quitte et y a rien qu'on explique. C'est l'amour en fuite, l'amour en fuite. J'ai dormi, un enfant est venu dans la dentelle. Partir, revenir, bouger, c'est le jeu des hirondelles. À peine installé, je quitte le deux pièces cuisine. On peut s'appeler Colette, Antoine ou Sabine. Toute ma vie c'est courir après des choses qui sauvent. Des jeunes filles parfumées, des bouquets de fleurs, des roses. Ma mère aussi mettait derrière son oreille une goutte de quelque chose qui sentait pareil. On n'a pas tenu le coup. Boum, boum, ça coule sur ta joue. On se quitte et y a rien qu'on explique. C'est l'amour en fuite, oh, l'amour en fuite. 마치 프랑스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장혜영 씨, 고맙습니다. 게다가 책갈피까지 넣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책갈피를 제게 보내주세요. 그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으라는 여러분의 격려 같습니다. 장혜영 씨, 고맙습니다. 자, 라모르 앙피트 주제가 잘 들어보셨어요? 알랭 수시옹의 음성이었습니다. 트리포 감독. 1959년부터 1979년까지,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만든 거죠. 이 틈틈이 이 앙뚜안네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명의 배우가 계속 이 앙뚜안네 역을 맡은 것입니다. 바로 장피에르 레오라는 배우인데요. 트리포 감독이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해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포가 이 영화들을 만드는 동안 감독과 극중인물인 앙뚜안느, 그리고 배우인 장피에르 레오, 이 세 사람 모두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한 셈이죠. 자, 이 프랑스 트리포 감독은 이미 알려진 대로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400번의 구타, 그 영화에서처럼 학교를 도망쳐 나와서 도둑질도 했고요. 또 그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새 삶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영화 덕분이었어요. 트리포 감독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서 15살 때 이미 영화 클럽을 결성했는데요. 그런데 그만 자금 부족 때문에 금방 문을 닫게 됐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리포는 앙드레 바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앙드레 바생, 유명하죠? 당시에 까예 드 시네마의 편집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든든한 스승의 배려로 까예 드 시네마의 비평을 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포의 그 유명한 작가주의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트리포는 까예 드 시네마 비평을 통해서 작가주의를 선언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작가주의 개념은 그 일종의 영화 예술과 영화 역사를 새롭게 규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주의란 그럼 무엇인가? 작가주의란 문학적이고 연극적인 종류의 프랑스 영화풍을 지향하고 미국의 오존 웰즈나 존 포드 그리고 프랑스의 자크 따띠, 장 르누아르처럼 진정한 인간을 그린 영화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작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야말로 진정한 작가주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트리포의 선언이 고다르나 샤브롤 감독의 새로운 영화들과 맞물려서 바로 누벨바그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트리포의 영화 가운데 누벨바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영화가 있죠. 줄과 짐. 이 중에서 주인공인 잔누모로의 음성으로 들어보죠. 뚜비용, 회오리 바람입니다. Elle avait des bagues à chaque doigt, des tas de bracelets autour des poignets, et puis elle chantait avec une voix qui sitôt m'enjola. Elle avait des yeux d'opale, qui me fascinaient, il y avait le vague de son visage pâle, de femme fatale qui me fut fatale, de femme fatale qui me fut fatale. On s'est connu, on s'est reconnu, on s'est perdu de vue, on s'est reperdu de vue, on s'est retrouvé, on s'est réchauffé, puis on s'est séparé. Chacun pour soi est reparti dans le tourbillon de la vie. Je l'ai revu un soir, aïe aïe aïe, ça fait déjà un fameux bail, ça fait déjà un fameux bail. Au son des banjos, je l'ai reconnu, ce curieux sourire qui m'avait tant plu, sa voix si fatale, son beau visage pâle, mais mûr plus que jamais. Je me suis saoulée en l'écoutant, l'alcool fait oublier le temps, je me suis réveillée en sentant des baisers sur mon front brûlant, des baisers sur mon front brûlant. On s'est connu, on s'est reconnu, on s'est perdu de vue, on s'est reperdu de vue, on s'est retrouvé, on s'est séparé, puis on s'est réchauffé. Chacun pour soi est reparti dans le tourbillon de la vie. Je l'ai revue un soir, ah là là, elle est retombée dans mes bras, elle est retombée dans mes bras. Quand on s'est connu, quand on s'est reconnu, pourquoi se perdre de vue, se reperdre de vue, quand on s'est retrouvé, quand on s'est réchauffé, pourquoi se séparer? Alors tous deux, on est repartis dans le tourbillon de la vie. On a continué à tourner, tous les deux enlacés, tous les deux enlacés, tous les deux enlacés. 마치 동요 같은 곡이었죠. 늘 나의 편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 민정이 혜영이와 같이 듣기 어땠습니까? 광주 서구 봉선동의 여혜진 씨, 잔누모로가 불렀어요. 뚜비용, 회오리 바람, 영화 줄과 짐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파리,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문학을 지망하는 오스트리아 청년 쥘은 친구가 보여준 조각을 보고 그 조각의 얼굴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조각의 얼굴과 똑 닮은 까뚜린느, 잔누모로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까뚜린느를 사랑하기는 쥘의 친구인 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쥘은 마침내 까뚜린느에게 청혼하고 까뚜린느는 그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세월은 흘러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짐은 줄과 까트리네의 집에 초대됩니다. 그런데 줄이 짐에게 좀 이상한 제의를 합니다. 까트린과 결혼해달라. 대신 자기도 옆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기묘한 공동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이 줄과 짐은 62년에 개봉됐을 당시 비평가들의 찬사와 함께 그의 흥행실적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 트리포 감독은 여성에 대한 신비감과 사랑에 관한 견해를 담은 몇 편의 영화들을 쭉 발표합니다. 자, 여자를 좋아했던 남자, 럼무키 에멜레 썸무도 그렇고요. 또 제작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아델라쉬의 사랑이야기, 리스도알 다델라쉬 역시 이 트리포 감독의 사랑 영화 중에서도 대표작에 속하게 되죠. 특히 아델라쉬의 사랑이야기는 한 여인이 자신을 떠나가버린 한 남자를 찾아서 밤을 새워 헤맨다라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자벨 아자니가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딸인 아델이죠. 실존 인물이에요. 이 아델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극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그 영상이 특히 아름다워서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행히도 국내에는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누군가가 필름을 수입했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개봉이 언젠가 될까요? 아델라 씨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영화를 보게 될 아델 아쉬 이야기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트리포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고다르 감독과 비교됩니다. 그 활동 시기도 비슷하고요. 또 두 사람이 영화사에 끼친 공헌도 역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의 시나리오를 트리포가 썼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친구이자 동료 또 경쟁자이기도 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작품 스타일에 있습니다. 고다르의 영화들은 거의 지적이고 또 화려하고 그래서 대중지향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지식층의 관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트리포의 작품들은 훨씬 수수해요. 그리고 또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프랑스적이죠. 그렇지만 누구의 가슴에도 와닿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메시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리포 영화들이 비록 프랑스라는 제한된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무대 위에 펼쳐진 얘기들은 예술과 사랑 그리고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프랑스와 트리포가 그 자신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가를 영화로 보여준 작품이 있죠. Day for Night. 비디오 제목은 사랑의 묵시록인데요. 이 사랑의 묵시록 Day for Night의 테마 한번 들어봅니다. 영화 데이풀 나잇의 테마였습니다. 트리포 감독이 직접 이 영화에서 영화감독으로 출연하고 있죠. 데이풀 나잇 이 영화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이나 잉마르 베르히만의 페르소나처럼 그 영화감독의 예술에 대한 고뇌를 그린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감독이 출연하는 영화감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긴 하지만요. 그 오히려 영화 만들기의 고통과 환희를 아주 활기차게 그리고 있죠. 아마도 트리포가 생각하는 영화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예술과 삶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대사로 만들어내고 영상 속에 담아내는 작업. 그래서 트리포의 영화들은 보편적일 수 있었고요. 또 그만큼 감동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영화를 유난히도 사랑했던 사람. 이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52년의 일생 동안 거의 반 이상을 영화로 소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트리포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 만들기 속에 삶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려넣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의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부조리와 정치적인 타락, 그리고 상업주의에 대한 갈등과도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는 68년 5월 혁명 당시에 고다르 감독과 함께 깐느 영화제를 없애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순수 예술을 향한 트리포의 열정이 어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적인 것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던 트리포 감독. 이 트리포 감독의 마지막 영화 중에서 음악 들어봅니다. 이 마지막 영화는 부동산 사무실에 일하는 여자와 살인사건에 휘말린 젊은 탐정의 비밀스러운 연애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Vivement Dimanche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파니 아르당과 장 루이 트링티낭이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제목의 Vivement Dimanche. 전주 덕진동 일가의 김송미 씨 친구 지숙이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Vivement Dimanche 신나는 일요일 중에서 Vivement Dimanche였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 쌍문이동의 유지인 학생도 친구들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은규, 제이미, 방시림이나 자, 아마 이 생일 축하 사연이 친구들 귀에 다 들어갈 거예요. 오늘 또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해리슨 포드 아저씨라고요. 서울 양천구 신월5동에 최창희 군이 축하해 오셨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느낌표를 막 적어주셨네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기억하고 영화배우 생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PS를 보낸 것 같은데요. 부산 남구 남천동의 김민정 씨도 축하해 오셨죠? 함께 들어보죠. 두 곡 이어 들려드립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워트니스 중에서 빌딩 더 반, 헛간 세우기와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실종이든가요? 프랜틱 중에서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이어 들은 보죠. 함께 저를 확실히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요. 고맙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김인선 씨, 안성산업대학교의 모든 학우들, 그리고 병태기가 좋은 방학이 되길 바란다고요. 늘 많은 도움이 되어주는 재경 누나께 감사하다는 말 또한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윤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